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가 승리자동차 연합기업소를 현지에서 료해했습니다. 총리는 기업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생산 공정을 더욱 개선 완비하여 나라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현대적이며 다종화된 자동차들을 만들어내는 데서 나서는 대책들이 강구되었습니다. 한편 총리는 탄소화나 화학공업 장소를 위한 대상 건설장을 돌아보면서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